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후 시간이 많이 졸리고 뭐 피곤한 시간이니까 네, 여러분들 혹시 졸리면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네, 잘 자요. 알았죠?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는 사람이 있으면 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내가 뭐 그래도 좀 이왕에 왔는데 좀 말씀에 집중해서 듣자 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뒤로 나가서 옆으로 서서 들어도 돼요. 뭐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럼 강의 듣듯이 예, 졸리면은 옆에 나가서 듣잖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뭐 좋은 그 졸음 깨는 방법은 이제 필기하면서 따라오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절 보세요. 날 봐요. 특별히 우리 열심히 하는 청년들 봉사를 막 교회에서 막 두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위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더 쉽게 그리고 잘못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란 그분 앞에서 말 그냥 엎드려져서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평생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섬기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여러분 평생에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어떤 것보다 그렇게 크신 분인데 네?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과연 얼마나 알겠어요? 네?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얼마나 많으면 많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뭐 외우고 있다고 해서 크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뽐낼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요? 정말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능 사랑하고 드라마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런데 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몇 가지 더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여러분들 그건 진짜 큰 착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내가 하는 어떤 것을 근거로, 내가 아는 어떤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것. 그걸 은혜라고 하죠.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지는 호의, 선물.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죄인으로서 전혀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그렇게 하고 계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전부인 것 마냥, 그것 자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마냥 생각하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것.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목이 뭐예요? 죄 사하는 권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그것도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이야기죠. 오늘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중풍병이 뭐예요? 네? 중풍병이 뭡니까? 우리 간호사? 우리 하영이? 실습했는데 어떻게? 중풍병이 뭐야? 그렇죠? 뭐 요즘으로 하면 뭐 뇌졸중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뇌 급격한 순환 장애로 인해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그래서 반신 불수가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언어 장애까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지금도 여러분들 고칠 길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당연히 뭐 사람들이 뭐 생각도 못 했겠죠. 이 사람이 나으리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명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요. 이 네 명의 친구가 이 그 침상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 나아가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을 둘러싼,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옆에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다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네, 우리나라 그 지붕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고대 사회니까. 그렇죠? 뭐 지푸라기 해놓고 뭐 이렇게 진흙 발라놓은 뭐 그런 진흙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구멍을 달아 이렇게 뚫고 이 그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믿음을 봤습니까? 그들,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네,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봅시다. 그 뒤에 쭉 읽어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럼 일단은 여기 앞에를 볼게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럼 이상하죠. 그들의 믿음을 봤는데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병을 고침받은 거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지금 중풍병자예요. 참 이게 우리가 보면은 원인과 결과가 이게 엉뚱해요. 엉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면, 아, 이렇게 네 명의 친구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수많은 군중이 막고 있어도, 뭐 지붕으로 막 이렇게 막혀 있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이 본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고 어떤 애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것은 대가인 거죠. 한 일에 대한 대가인 거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한 일이 없는데 주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본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칭찬하거나 이들의 열심을 축켜 세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자꾸 성경을 아 이들이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냐면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막 무슨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것을 생각할 때 항상 그냥 뭐라고 이거예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율, 쉽게 얘기하면 인과응보. 그렇죠? 열심히 해야 공부 성적이 오르고 열심히 일해야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들. 내가 지금 불행한 것은 과거에 내가 다 잘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어떤 그것을 만든 원인이 있고 그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인과율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는 반쪽짜리 사실이에요. 인과율이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내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이 역사, 내 인생은요, 인과율로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신비스러운 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드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난 그곳에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태어났는데 살고 있는데 그곳의 원인은 도대체 뭡니까? 뭐가 원인이죠? 뭐 엄마 아빠가 만났다는 게 원인이겠죠? 근데 뭐 엄마 아빠가 만나서 어떻게 내가 나왔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궁극적으로 뭐가 원인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꼭 왜 다른 시대가 아니라 왜 이 시대를 살아가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우리 역사에는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숨을 쉬죠. 무엇 때문에 숨을 쉬십니까? 공기 때문에 쉬어요. 그럼 공기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공기의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원인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 뭐 사람들은 이것을 뭐 혹은 우연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죠. 네? 자연 발생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인과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과율적인 성경 읽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예가 뭐냐면 성경을 영웅주의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남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셨다 라는 식으로 쉽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자주 쓰는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로 다윗이 물맷돌 다섯 개로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걸 보고 와, 역시 다윗은 위대해. 정말 그런 믿음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서 골리앗같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쓰러뜨렸어 하면서 다윗을 축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성경은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 때문에 멋있었던 적은 골리앗 쓰러졌을 때밖에 없어요. 그럼 그 뒤에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윗을 만들어 가냐,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항상 약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여러분 다 보세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나 우리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은 뭐 누구 죽어봤어요? 네? 나 엄청 잘해준 사람에게 배신 때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 뺏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내 인생을 이해하다 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헤치고 나간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풍병자에게 이들의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한테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가 이 사람들이 행위한 이게 뭐가 원인이 된다면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풍병이란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중풍병입니다. 그런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오게 됩니까? 어떻게 나오게 돼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애써서 그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여러분 결국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믿음이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든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는 어떤 면에서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뭐 긴 것 같기도 하고 안 긴 것 같기도 한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내가 스스로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믿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 중풍병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형편에서 아 예수님밖에 답이 없구나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스스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께 이끌려 가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어떤 결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뭐 큰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리고 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데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어떤 장애를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열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 좀 본문을 더 봅시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누구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중풍병자가 기대했던 이야기도 아니고 네 명의 친구들이 기대했던 이야기도 아니에요. 내 병이 치유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사실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들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응답으로 들었던 것은 죄 용서에 대한 선포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만 그거 그냥 좀 덮어두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장 내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나의 어떤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거고 내 친구가 낫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얘기하시는 거야. 죄 용서가 너에게 주어졌다. 예상치도 못한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그게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전혀 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주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으세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주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받는 것이 우리가 참된 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정말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풍병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장에 그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진짜 이 사람의 필요였을까요? 물론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 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였던 거예요. 왜요? 병은 뭐의 증상이에요? 병은 죽음의 증상입니다. 그 죽음은 왜 있습니까?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이 들고 낫기도 하지만 결국은 다 병들어서 죽습니다. 당장 이 몸이 회복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회복된 사람 중에 산 사람이 있어요? 회복되어도 여러분들 누구나 다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장 병 고쳐지는 것,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인간의 그 진정한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을 가져온 죽음이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죽음을 가져온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인간은 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병과 죽음이 없냐? 아니죠. 있죠. 근데 병과 죽음으로도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안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을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 죄가 해결된다는 게 뭘까요? 죄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까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시고 좋은 부모를 주시고 모든 이 시간 동안 내게 공기를 주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축복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날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죽음이란 것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결국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는 그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지은 인간이 이 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딨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뭐 회개하면 되죠. 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어떻게 나를 죄에서 건져내고 죄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반성을 하고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한탄해야지 자기가 살인한 그 살인 사건과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한테 지은 죄도 그게 어떤 면에서 뭐 재판장이 뭐 땅땅땅 그래 뭐 변호를 잘해서 넌 그냥 적당히 유죄 뭐 벌금형 뭐 이렇게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죄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들 그 결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여러분들 인간이 도대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애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반성을 해야지 그게 해결이 되냔 말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냥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신 거고 사람이 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심판을 모든 저주를 그 멸망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는 게 그걸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죄 용서를 선포하자 이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자,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장 6절 7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절도 읽어봅시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사실 오늘 본문의 진짜 조연은 이 서기관들이에요. 초점은 이 서기관들에 있어요. 그럼 서기관들은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의 중풍병자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만 사할 수 있어요, 죄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근거는 달랐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지만 이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만한 짓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든 아니면 제사를 드려서 뭔가 용서를 받을 만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선포해 줄 수 있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율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9장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하다라고 왜 악한 생각을 하냐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아무것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죄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열이 받는 거예요. 왜? 그동안 자신들의 행위 왔던 그런 행위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어왔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왔고 성경을 지켜왔고 제사를 드렸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 뭐 중풍병으로 누워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한테 용서가 선포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인자이신 예수님 이분께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치료는 그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가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용서함, 죄용서함도 은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요. 우리가 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죄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데 그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조차 우리가 내놓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만이 죄의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한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한 고백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성하는 그리고 고치고자 하는 그 애씀 때문에 내가 용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고백이 있어야 되고 반성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내가 용서받는 근거는 그분이 용서해 주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줬기 때문이에요. 인과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것이 자식이 잘못을 빌었기 때문에 열심히 빌었기 때문에 자식을 용서해줍니까? 아니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식이 빌 때 용서해줍니까? 그러면 자녀는요, 자신이 한 행위 때문에 부모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부모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보윤이가 막 걸핏하면 소리를 질러요. 잘해줘도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하게 나가는 거 막아줘도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윤이를 대하는, 그리고 보인을 사랑하는 그게 흔들리지 않게 돼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인과율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때문이 아니라 날 위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의 은혜의 행위들 때문에 신자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오늘도 살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날들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정말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은 우리를 죄 용서의 자리, 죄 용서함을 받는 자리로 인도하는데, 그것조차도 내가 막 열심히 뭐 빌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그렇게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는 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제발 좀 알고 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역사가 인과율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은 노력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생은 한방입니까? 우연을 가정한 그런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한방 걸리면 인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전자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스펙에 미치잖아요. 어떤 열심히 막 죽어라 사는 그것 자체에 미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때문에 내가 산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타인에 대해서도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한테 열받게 한 나쁜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한다, 무시한다 라는 인과율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여러분들 서로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 이런 선한 행위에 의해서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할 게 아닌 거죠.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또 원망과 미움과 이런 거기보다는 정말 참된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의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직면한 지금 당장 정말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작은 것밖에 되지 않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붙들면서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하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부르시고 정말 죽었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시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면 길이고 정말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정말 어떻게만 노력해도 정말 할 수 없는 그 용서함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합니다. 아버지 엄마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은혜만을 정말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정신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한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을 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수고를 해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죽음과 그 자신의 그 희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그 용서와 사랑을 정말 간직한 자로서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내 또 지체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내 주변에 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꼭 내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내 행동과 삶의 태도가 그런 복음을 믿는 자로서 나타나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거나 그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그 용서와 그 긍휼을 가진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이 청년부 공동체에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용서의 마음이 가득한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지 못할 수없는 죄를 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짓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과 용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인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아까와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서로를 대해서 아버지 정말 사랑과 용서와 아버지 긍휼의 여김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당연히 더 낮게 여길 것이고 남을 아무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고 존중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아버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더러운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내 기분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고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짓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우리가 한 행위대로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근거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억하며 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때로 우리가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연약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주의 뜻 가운데 또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길이가 얼마나 정말 풍성한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러한 놀란 사랑과 용서를 받은 내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또 정말 바르게 알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웃돕기 바자회를 위하여서 또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또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어떠한 이웃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처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자신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환경과 사회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이 처한 그것이 또 자신이 행한 어떤 것이,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베풀어져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우리의 이웃도 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돕는 입장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또한 귀한 예물 드릴 때 또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